나 겨울이 떨어지는 그날이 오면 내 마음 낙엽 따라 헤매고 싶네. 외로운 달빛 아래 그림자 따라 애수에 우는 여인 만나고 싶어. 호반에 남긴 사랑 나의 사랑아. 작은 기약은 없어도 내 마음 철새 따라 헤매고 싶네. 외로운 달빛 아래 그림자 따라 애수에 우는 여인 만나고 싶어. 호반에 남긴 사랑